My love, my baby,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still love you and I still miss you. 백인이 비행 빡자진 새벽에 어둠 맞은 나를 덮을 때 그대가 없단 사실 그것마저 나의 가슴에 쏟아질 때 걱정은 하지 말아요.